지내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대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 정말 수고했어